동화 한국어 버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.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. 꼬마 앨리스는 언니랑 같이 공원에 가기로 했죠. 언니는 앉아서 책을 읽었는데 앨리스는 너무 따분했어요. 아까 나랑 놀아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이해가 안 돼. 어른들은 그림 하나 없는 책이 뭐가 그렇게 재밌지? 난 어른들을 절대 이해 못할 거야. 그럼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날 이해 못하는 거야? 이런 이러다 늦겠어. 토끼가 말해? 회중시계까지? 거참 이상하네. 따라가 봐야겠어. 앨리스는 어떻게 빠져나올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토끼를 쫓아 굴로 뛰어들었어요. 아! 갑자기 더는 토끼 굴이 아니었어요. 앨리스가 정신을 차렸을 땐 깊은 이상한 동굴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죠. 너무 한참 떨어지잖아? 이 우물은 진짜 깊은가 봐. 아니면 내가 너무 느리게 떨어지는 걸까? 지금쯤이면 지구 한가운데에 거의 다 왔겠어. 어? 건초덤이잖아? 진짜 감동이야. 여긴 대체 어디지? 앨리스는 이제 긴 복도에 서 있었어요. 복도엔 문이 잠긴 작은 문 투성이었죠. 여긴 정말 이상한 곳이야. 아까 그 하얀 토끼는 어디 갔지? 여기서 어떻게 나가? 만약 여기서 절대 못 나가면? 앨리스는 겁에 질려서 걸어갔어요. 근데 다리가 새 딸린 유리 탁자가 보였죠. 탁자 위에는 작은 금열쇠가 놓여 있었어요. 앨리스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작은 열쇠로 어느 작은 문을 열 수 있었어요. 앨리스는 무릎을 꿇고 문 너머에 뭐가 있나 들여다봤죠. 근데 정말 보기 좋은 광경이었어요. 와, 이렇게 예쁜 정원은 생전 처음 봤어. 어? 이 작은 문을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.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죠. 실망한 앨리스는 다시 탁자로 돌아왔어요. 그런데 탁자에 병이 있었어요. 어라? 아까는 이 병이 없었는데?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지? 앨리스는 병 속의 물을 마셨어요. 병 속의 물을 마시자 몸이 줄어들었죠. 앨리스는 느껴볼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. 마치 접히는 망원경이 된 것 같았죠. 어? 내 몸이 개미처럼 작게 변했잖아? 그럼 저 문도 쉽게 통과할 수 있겠는걸?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죠. 안 돼! 열쇠! 여기로는 게 아니었는데! 바로 그때 앨리스는 탁자 밑에 놓여있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. 저건 뭐지? 그 케이크를 먹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. 앨리스가 갑자기 아주 커다랗게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났어요. 이젠 너무 키가 커서 자기 발도 보일락말락했어요. 곧 머리가 천정에 닿았죠. 이제 앨리스는 열쇠를 집을 수 있었지만 문을 통과하기엔 너무 커져버렸죠. 앨리스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. 울고 또 울었죠. 앨리스의 눈물이 복도를 물바다로 만들었어요. 그때 갑자기 공작 부인께서 화를 내시겠어. 날 기다리게 했어. 토끼 아저씨, 저기 부탁인데. 무례하기는. 공작 부인이 저런 말하는 토끼를 뭐 했으려는 거지? 나처럼 아주 커다란 소녀가 앉아있는 것도 못 보는 토끼인데? 이 안은 너무 덥다. 발이 안 보이니까 지금 어떤지도 모르겠네. 내가 안 닦아줘도 더럽혀지지 말아야 할 텐데. 어? 어머, 세상에. 앨리스는 작은 흰색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. 이게 어떻게 내 손에 딱 맞았을까? 어?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지? 어? 부채 때문이구나. 부채질을 하니까 내가 작아졌어. 이젠 정말 작아졌어. 휴, 큰일 날 뻔했다. 으악! 물이 짜네? 내가 바다에라도 빠진 걸까? 앨리스는 오래지 않아 깨달았어요. 이 물이 자신이 흘린 눈물이란 걸 말이죠.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치면서 앨리스를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. 빨리 옷이 마르면 좋겠다. 감기에 걸리긴 싫은데.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집에 가서 당장 장갑 한 벌이랑 부채를 가져와! 집이요? 어떤 집이요? 우리 집! 저기 있잖아! 빨리 가! 앨리스는 너무 혼란스럽고 겁이 나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토끼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. 자신을 하녀로 잘못 본 것 같다고 앨리스가 생각했죠. 앨리스는 작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. 탁자 위에는 부채를 비롯해 장갑 한 벌이 있었고 또 작은 병이 있었어요. 아까 보니까 내가 뭔가를 먹거나 마실 때면 아주 재미난 일이 생겼어. 이번엔 어떻게 되나 볼까? 이렇게 조그맣게 사는 것도 지겨워. 이제 앨리스의 머리가 천정에 닿았어요. 몸이 꼈어! 바로 그때 토끼가 왔어요. 내 손! 앨리스는 너무 불편했어요. 손을 뻗고 싶었지만 우리 집 창문 너머로 소리 하나 비집고 나왔어! 거인이다! 우리 집에 거인이 있어! 토끼 살려! 토끼 살려! 동물들이 서둘러 몰려들었어요. 그 중에 가장 덩치가 작은 도마뱀 빌한테 굴뚝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. 앨리스는 간신히 굴뚝 안으로 발을 뻗을 수 있었는데 그때 토끼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 물론 썩 영리한 생각은 아니었어요. 다시 몸이 줄어들지도 몰라. 케이크는 효과가 있었죠. 앨리스는 몸이 다시 작아지자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. 잔뜩 몰려있던 동물들을 피해 멀리 숲으로 도망쳤죠. 아야! 우선 원래 내 몸 크기로 다시 커져야겠어. 내가 도와줄게. 네 몸의 크기가 자꾸 뒤바뀌는 건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. 자, 날 봐. 그렇긴 하지.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. 넌 예쁘잖아. 아, 그럼 당연하지. 한쪽은 널 더 커지게 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널 작아지게 할 거야. 뭐, 한쪽이? 그야 당연히 버섯이지 뭐야. 하지만 문제는 버섯은 둥그렇게 생겨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았죠. 앨리스는 마침내 버섯 양쪽을 조금 떼어냈어요. 앨리스는 오른손에 든 버섯부터 맛을 봤는데 목이 점점 더 자라고 더 자라더니 마치 콩나물처럼 됐어요. 앨리스는 곧바로 왼손에 들고 있던 버섯도 조금 맛보았더니 이젠 몸이 아까보다 더 작아졌죠. 지친 앨리스는 계속 조금씩 버섯을 맛봤어요. 한쪽씩 먹을 때마다 때론 커다랗게 자라고 때론 조그맣게 작아졌죠. 앨리스는 계속 버섯을 한쪽씩 야금야금 먹은 끝에 자기 원래 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. 휴, 이제 내 계획 설번은 끝냈네. 정말 헛갈린 하루였어. 이 버섯들은 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잘 간직해야겠어. 애벌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, 근데 걘 너무 이상했어. 대체 뭘 해줘야 할까? 여기서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? 안녕? 물어볼 게 있는데, 넌 항상 그렇게 활짝 웃어? 뭐, 그럼 당연하지. 난 최시아 고양이니까. 그게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. 말해봐. 모자 장수를 만나봤어? 또 3월 토끼도? 모자 장수랑 3월 토끼? 아니, 못 만났어. 꼭 만나봐. 둘 다 모두 미쳤거든. 딱 너랑 나처럼. 뭐야, 난 안 미쳤어. 아니, 넌 제대로 미쳤어. 고양이는 그 말을 하곤 사라졌어요. 웃음소리만 남겨놓고 떠났죠. 앨리스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계속 앞으로 쭉 걸어갔어요. 앨리스는 자신이 어떤 희한한 세상에 왔는지 궁금했어요. 계속 걸어가던 앨리스는 우연히 3월 토끼랑 모자 장수와 마주쳤어요. 둘은 나무 그늘 아래 탁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. 둘 사이에는 잠이 든 겨울잠쥐가 있었는데 둘은 그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있었어요. 겨울잠쥐가 너무 불편해 보여. 근데 어쩌면 이미 잠이 들어서 전혀 신경 안 쓸지도 모르잖아? 자리 없어! 자리 없다고! 하지만 탁자가 크잖아요. 앉을 자리가 많아요. 넌 머리 좀 잘라야겠어. 너무 무리하시군요. 그럼 왜 까마귀가 책상 같은지 말해봐. 그건... 글쎄요. 그래서 널 여기 앉지 말라고 한 거야. 그깟 수수께끼 좀 못 풀었다고요? 좋아요. 갈게요. 하지만 먼저 답이 뭔데요? 글쎄다. 나도 전혀 모르겠는데. 심지어 나도 모르겠어. 이렇게 한심한 파티는 생전 처음 봤어. 다시 걸어가던 앨리스는 나무에 문이 달린 걸 발견했죠.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. 안에는 또다시 긴 복도가 있었는데 굳게 잠긴 작은 문들이 있었고 작은 유리 탁자가 있었죠. 이번에는 더 잘해야지. 앨리스는 먼저 금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어요. 그러자 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죠. 앨리스가 주머니에서 버섯을 꺼내더니 30cm쯤 될 때까지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. 덕분에 작은 문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. 정원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과 덤불로 가득했죠. 어떤 곳에는 카드처럼 생긴 정원사들이 있었어요. 더 놀라웠던 건 이들은 하얀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었던 것이죠.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. 장미를 왜 색칠하는 거예요? 여왕 폐하께서 빨간 장미를 심으라고 하셨는데 그만 실수로 하얀 장미를 심었거든. 여왕님께서 아시면 우린 다 사형당할 거야. 쉿! 여왕님께서 저기 계셔! 넌 누구지? 전 앨리스라고 합니다, 여왕님. 그럼 저들은 누군데? 저야 모르죠. 그러자 여왕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. 당장 사형시켜! 하지만 꼬마 아이인걸요. 그럼 널 용서해주마.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. 무슨 재판이요? 누가 여왕님의 타르트를 훔쳤거든. 우린 하트의 잭이 그런 것 같아. 배심원석에는 여러 짐승과 새들이 앉아 있었어요. 모두 뭔가를 부지런히 적고 있었죠. 고발장을 읽어보시오. 하트의 여왕이 타르트를 만들었다. 어느 화창한 여름날에 하트의 잭이 타르트를 훔쳤는데 꽤 많이 훔쳐갔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증인부터 나오세요. 첫 번째 증인은 모자 장수였는데 한 손에는 찻잔을, 다른 손에는 빵과 버터를 들고 있었어요. 잔뜩 긴장한 모자 장수는 가만히 자리에 선 채 말을 더듬거리기만 했어요. 말주변이 정말 없구나. 가도 좋다. 다음 증인을 부르시오. 다음 증인은 바로 앨리스였어요. 근데 뭔가가 달라 보였어요. 앨리스는 자신의 몸이 더 커졌다는 걸 잊은 채 그냥 일어났어요. 앨리스는 재판을 보러 온 동물들을 다 쓰러뜨리고 말았죠. 여왕은 불처럼 화가 났어요. 당장 사형시켜버려! 이쯤 되자 앨리스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. 누가 신경 쓸 것 같아?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! 너흰 그냥 카드 한 벌일 뿐이야! 이 말을 듣자 카드들이 모두 하늘로 솟구치더니 앨리스를 향해 마구 떨어졌어요. 앨리스는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소리쳤어요. 앨리스는 맞서 싸우려고 했죠. 그런데 곧 저리 비켜! 나뭇잎이네. 카드들은 어디 갔지? 여왕은? 어? 꿈이었구나.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. 가서 언니한테 얘기해 줄래.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이상한 꿈이었어요. 근데 정말 꿈이었을까요? 이야기 끝!